사양 있어 의지 않고 얻었던 몸이 우연히 너를 만나 정이 들었다 가진 건 없다만 마음 하나 믿고 살자 다짐한 너와 나 세상 다 하도록 변치 말자 우연히 정든 사람아 사양이라 그 누가 말했던가 청듬 사람 만나 살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진 건 없다만 마음 하나 서로 믿고 맺은 너와 나 이 세상 다 하도록 변치 말자 우연히 정든 사람아